꽃처럼 아름거려요. 그 목소리 그 잔으로 닿고 덧없이 걷는 텅빈 마음은 못한 아쉬움에 나 곁에 계절 속에 나를 묻으면 봄이 다시 찾아오기 나는 빌어요. 이 밤이 새고 나면 못한 아쉬움에 나 곁대요. 계절 속에 나를 묻으면 봄이 다시 찾아오길 나는 빌어요. 이 밤이 새고 나면 이 밤이 새고 나면